사랑너야. 사랑을 몰랐었던 나야. 그게 더 변했었던 나야. 나도 모르게 falling you, falling you 빠져든 거야. 물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네게 참 어색한 말. 숨겨온 아픔도 안아줄 사람 네게 너야. Baby only you, 오직 하나뿐인 you. 그때는 나의 darling you, darling you 내 사랑 너야. My baby only you, 오직 하나뿐인 you. 난 영원한 내 사랑, 변치 않는 내 사랑 darling you. 사랑이 두려웠던 나야. 모두 다 포기했던 나야. 바보 같던 날 falling 바쁜 너야.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에게 하고픈 말. 아무리 숨기려 해봐도 내겐 결국 너야. Baby only you, 오직 하나뿐인 you. 그때는 나의 달리 내 사랑 너야. Oh, now. My baby only you, 오직 하나뿐인 you. 넌 영원한 내 사랑, 변치 않는 내 사랑 darling you. 내가 숨을 쉬는 이유, 내가 살아가는 이유. 난 운명처럼 loving you, loving you. 내 사랑 너야. Ooh, my